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글 조호상, 그림 이정규.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글 조호상, 그림 이정규. 혹시 물풀의 나무를 알고 있니? 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러진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지. 내가 바로 물풀의 나무야. 아직은 작은 물풀의 나무지. 물풀의 나무. 난 이 이름이 마음에 꼭 들어.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연거푸 불러보렴. 단박의 기분이 3배쯤 좋아질걸? 어쩌면 5배나 7배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난 걸핏하면 내 이름을 불러. 조금만 슬퍼도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눈을 팔게 만들어 알을 지키려는 속셈이었지.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영리해서 그런 꾀에 넘어가지 않았어. 두 사람은 귀엽고 허리를 굽혀 알을 집어들었어. 안 돼! 도로 내려놔! 내려놓으란 말이야! 내가 빽빽 소리쳤어. 하지만 내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 사람은 나무의 말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찰싹찰싹 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겐 다리가 없는 걸. 내가 독수리거나 호랑이라면 날카로운 부리로 콕콕 쪼거나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 단숨에 쫓아버릴 텐데. 내가 나무라는 게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 없었어. 두 사람은 알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둥지는 텅 비어 있었지. 나는 엉엉 목 놓아 울었어. 아주 오랫동안. 세상엔 슬픈 일이 많고 많다지만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나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그 두 사람이 미웠어. 마음속에서 끝없이 슬픔을 밀어내려고 물풀에 물풀에 중얼거리며 울어보았어. 하지만 슬픔은 눈꽃만큼도 줄지 않았지. 저녁 나절이 되어 겨우겨우 울음을 그쳤을 땐 꼬마 물대새가 소리를 내어 아주 떠난 뒤였어.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내가 중얼거리자 갯벌들 할아버지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 이제 소리내가 무척 쓸쓸해지겠구나. 할아버지 말대로 소리내는 정말 쓸쓸해졌어. 둥글고 푸른 산도, 그 산을 흘러도는 개울도, 개울에 비친 산 그림자도 더는 아름답지 않았어. 새소리도 물소리도 나뭇잎 몸 비비는 소리도 어쩐지 쓸쓸하고 슬프고 귀찮고 그랬지. 여러 날 시간이 흘러도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 돌멩이들은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우스갯소리를 해댔어. 하지만 하나도 우습지 않았지. 물살은 누가 간지럼이라도 태우는 양 깔깔대며 흘러갔어. 하지만 하나도 즐겁지 않았지. 갯벌들 할아버지는 재미난 옛이야기를 자꾸자꾸 들려주었어. 하지만 재미없었지. 모든 게 다 시들기만 했어. 그런 채로 여러 날이 흘러갔어.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꼬마 물대새 두 마리가 자갈밭에 나란히 서 있는 거야. 이게 꿈인가 싶었지만 꿈은 아니었어. 꼬마 물대새가 힘없이 말했어. 우리 다시 돌아왔어. 나는 막 따지듯이 말했어. 뭐하러 돌아왔어요? 절대로 소리내에 알을 낳아서는 안 돼요. 알 낳을 곳을 찾아 아주 멀리 가보았어. 하지만 어딜 가도 위험한 곳뿐이더구나. 잠시 내려앉아 쉴 때도 찾기 어려웠어. 꼬마 물대새는 한숨을 푹 쉬었어. 나도 따라서 한숨이 폭 나왔지. 꼬마 물대새는 다시 알을 낳았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자갈밭 한구석에 이번에도 4개를 낳았지. 알들은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내 마음은 쇳덩이가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어.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알을 잃게 될지 두렵기만 했지. 아니나 다를까 알들에게 위험이 닥쳐왔어. 이번에는 포클레인이었어. 포클레인 몇 대가 와서 온종일 크르렁거리며 소리내 바닥에 모래와 자갈을 퍼냈어. 그러면 트럭이 와서 그 모래와 자갈을 실어갔지. 수많은 돌멩이들이 소리내를 떠났어. 일일이 작별 인사를 할 새도 없었지. 몹시 서운했지만 알들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어. 돌멩이들은 어디로든 가서 또 살게 될 테니까. 문제는 포클레인이 꼬마 물대새가 알을 품고 있는 자갈밭 구석까지 파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꼬마 물대새 두 마리는 가만히 앉아 알을 품지 못하고 파득파득 날아다니며 어쩔 줄 몰라 했어.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지. 그러건 말건 포클레인은 삼날로 바닥을 사납게 파헤치며 점점 둥지 가까이로 다가왔어. 기어이 또 알을 잃고 마는구나. 너무나 절망스러우니까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 뭐라고 소리칠 엄두도 나지 않았지. 쏴! 아, 그때 마침 맞게 비가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알들은 모래와 흙 속에 파묻히면서 으깨어지고 말았을 거야. 세찬 비가 퍼부어 개울물이 불어나자 포크레이는 일을 멈추었지. 어휴, 정말 아슬아슬했어. 둥지가 조금만 더 개울 쪽에 가까웠더라도 포크레인 삼날에 뭉개지고 말았을 거야. 자갈밭 한구석에 알을 낳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지. 그렇게 겨우 한시름 놓고 있는데 또 위험이 닥쳐왔어. 오소리가 물을 마시러 소리내에 들렀다가 알들을 본 거야. 배고프던 참에 참 잘 됐군. 오소리는 군침을 삼키며 둥지로 달려들었어. 안 돼! 알들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소리치자 오소린 나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 네 알도 아닌데 왜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벌써 세 번째 낳은 알이란 말이야. 하지만 새 알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데. 알아.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모른 채 해줘. 오소리가 시큰둥하게 말했어. 그건 너무나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야. 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만약에 네가 알을 먹어버린다면 난 해가 열 번 뜨고 열 번 지도록 울음을 멈추지 못할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너를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너를 보면 불쌍한 알들이 생각날 테니까. 오소리는 잠깐 생각이 잠겼다가 말했어. 알이 아깝긴 하지만 친구를 잃기는 싫군. 좋아. 너를 봐서 오늘은 그냥 가지. 하지만 이번 딱 한 번뿐이야. 좋은 먹잇감을 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런 부탁 다시는 안 할게. 투덜거리며 숲으로 돌아가는 오소리에게 난 열두 번도 더 고맙다고 말했어.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기어이 알을 잃고 말았을 거야. 여름이 다가오면서 소리내는 점점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노래를 틀어놓고 띵까띵까 춤을 추는 사람들, 불을 피워놓고 무언가를 끓여먹고 구워먹는 사람들로 온통 떠들썩했지. 그러는 사이에 아기 새들이 알에서 깨어날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알을 품던 어미 꼬마 물대새가 말했어. 곧 아기 새들이 알에서 깨어날 거야. 정말요? 안에서 꼬물거리는 게 느껴져. 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지 난 잘 모르겠어.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한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 밤낮으로 알을 품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어미 꼬마 물대새가 먹이를 구하러 가느라 잠시 둥지를 비웠어.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난 가슴이 콩콩콩 뛰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재잘거리면서 자갈밭으로 몰려왔어. 난 아이들이라면 딱 질색이야. 아이들 발길에 밑동을 걷어차는 게 몇 번인지 몰라. 그뿐인가? 내 가지를 툭 분질러 놓고 간 아이도 있었고 돌멩이로 내 몸을 찍은 아이도 있었어. 여기 내 몸 아래쪽에 반달 모양 생채기가 나 있지? 지난해 여름 돌멩이에 맞은 자국이야. 이런 아이들의 알을 본다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나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 아이들의 알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둥지를 그대로 지나쳐갔어. 어휴, 다행이야. 한숨이 다 새어나왔어. 그때였어. 맨 뒤에 가던 안경 쓴 아이가 뒤돌아서더니 둥지 앞에 낯짝 쪼그리 앉는 거야. 그러더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알을 하나 집어들고 다른 아이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지. 앞서 가던 아이들이 우르르 둥지로 몰려들었어. 아,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 소리쳐 꼬마 물대새를 불러보았어. 하지만 꼬마 물대새가 돌아온들 저 억센 아이들을 무슨 수로 막아내겠어. 아이들은 알을 하나씩 손에 나누어 들고 떠들어댔어. 알을 공처럼 던졌다 받았다 하는 아이도 있었고 입속에 집어넣는 신용을 하는 아이도 있었지. 주머니 속에 알을 집어넣는 아이들도 있었어. 알을 제자리에 놔둬. 꼭 깨어날 거란 말이야. 나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쳤어. 하지만 내 말을 알아들을 일이 없었지. 말이 통하기만 한다면 살살 구슬리든 무시무시하게 겁을 주든 어떻게 해볼 텐데. 알을 또 잃었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뜨뜻한 눈물이 새어나와 줄기를 타고 쭉쭉 흘러내렸어. 나는 울음 섞인 소리로 중얼거렸어. 얘들아, 제발 그대로 놔둬. 그리고 나서 문득 보니까 한 아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서 있네. 노란 모자를 삐르름하게 쓴 아이였어. 그 아이도 손에 알을 한 개 들고 있었지. 나는 그 아이 눈을 마주보며 다시 말했어. 마음을 다해 또박또박 말했어. 제발 그 알을 제자리에 놔둬. 이제 곧 깨어날 거란 말이야. 못 믿겠거든 귓가에 알을 대봐. 아기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아이가 정말 귓가에 알을 갖다 댔어. 그러더니 입가에 웃음이 사르륵 퍼졌지. 틀림없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그 아이는 제 동무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돌아가며 귓가에 알을 대어보았지. 노랑모자가 알을 둥지에 살그머니 내려놓았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알을 둥지 속에 넣었지. 알 네 개가 고스란히 자갈밭 둥지에 도로 놓였어.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어. 이런 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지도 몰라. 노랑모자가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 그럴지도 몰라.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마음과 노랑모자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야. 마음이 통한다는 건 말이 통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야. 난 커다란 초록빛 새가 되어 높은 하늘을 펄펄 나는 기분이었어. 내 줄기를 타고 흐르던 슬픈 눈물도 그새 기쁜 눈물로 바뀌어 흐르고 있었지. 난 울음을 뚝 그치고 가지를 살랑살랑 움직여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랗고 시원한 바람을 아이들에게 보내주었어. 노랑모자가 바람을 맞으며 나를 마주보았어. 웃고 있었어.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의 웃는 얼굴, 새벽녘에 갓 피어난 해처럼 환했어. 이른 봄날 한꺼번에 와락 피어난 살구꽃처럼 눈부셨어. 톡!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난 화들짝 놀랐어. 알껍데기에 금이 가는 소리였어. 들릴듯 말듯 작디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엔 세상이 깨지기라도 한 것처럼 크게 울렸지. 알 한 개가 둥지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보였어. 그러더니 땡그르르 한 바퀴 굴렀지. 곧이어 껍데기가 살짝 벌어지고 작고 뾰족한 부리가 그 틈새로 삐죽 튀어나왔어. 그리고 알 껍데기가 쫙 벌어지면서 아동바동 파들파들 어린 새 한 마리가 눈부신 햇빛 속으로 튀어나왔지. 촉촉히 젖은 아기새. 어미새는 누가 채갈새라 얼른 둥지로 날아들어 갓 태어난 새끼를 꼭꼭 품었어. 드디어 깨어났어. 드디어. 눈물이 핑글 돌고 가슴이 꽉 메어왔어. 나머지 알도 톡톡톡 금이 가고 연달아 새끼 꼬마 물대새가 튀어나왔지. 얼마쯤 지나 새끼들의 털이 보송보송 마르자 어미 꼬마 물대새는 둥지를 성큼 걸어 나왔어. 새끼 네 마리도 어미를 따라 오종종 오종종 뛰어나와 바닥을 콕콕 쪼아대며 작은 벌레를 잡아먹었지.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할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7번이나 되풀이했어. 기특하기도 하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렇게 뛰어다니다니. 정말 새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귀였는지 몰라. 돌부리에 채어 넘어졌다 바동거리며 일어나서는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웃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아기 새들 덕분에 나무와 풀과 돌멩이들이 웃어대는 소리가 소리네 언저리에 가득 퍼졌지. 하지만 그 귀여운 모습을 두고두고 지켜볼 수는 없었어. 꼬마 물대새는 새끼 네 마리를 데리고 이 위험한 자갈밭을 떠나야 했으니까. 나는 어미새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았어. 멀리 가지는 않을 거야.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소리네 위쪽으로 가볼까 해. 나는 아기 새들을 떠나보내는 게 못내 서운해서 뾰로통해지기까지 했어. 하지만 아무리 서운해도 붙잡을 수는 없었지. 어미새와 아비새는 서둘러 자갈밭을 떠났어. 아기 새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종종거리며 자갈밭을 떠났지. 나는 꼬마 물대새와 아기 새들이 떠나는 모습을 가슴속에 꼭꼭 품어두었어.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나중에 아기 새들이 보고 싶을 때 가슴을 살며시 열어보려고. 어느덧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었어. 내 잎사귀의 초록빛도 조금씩 바래가며 떨어질 채비를 했지. 내 가지에서 잎사귀들이 한꺼번에 오수수 지던 날 아침 꼬마 물대새들이 내 가지로 날아들었어. 그새 아기새들은 다 자라있었지. 어미새가 말했어. 이제 우린 따뜻한 남쪽 먼 길을 떠나. 내년 봄에 다시 소리내러 올 건가요? 어미새는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마 오지 않을 거란 뜻이겠지. 어미새가 내게 작별 인사를 했어. 작은 물풀의 나무야. 잘 있어. 아기 새들도 내게 작별 인사를 했어. 물풀이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나 참, 10살도 안 된 나한테 아저씨라니. 이상하고 쑥스러워라. 그래도 내가 아기 새들한테 아저씨는 아저씨겠지. 나는 꼬마 물대새들에게 먼 길 잘 가란 인사만 하고 봄이 오면 소리내러 돌아오란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 이렇게 위험한 소리내러 돌아오라고 어떻게 말해. 꼬마 물대새들은 내 가지를 차고 훌쩍 날아올랐어. 그리고 소리내 언저리를 크게 두어 바퀴 돌고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날아갔지. 나는 꼬마 물대새들이 멀어져 까만 점이 되고 아예 보이지 않는 만큼 멀어진 뒤에도 오래도록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꼬마 물대새가 떠난 뒤 소리내에 살얼음이 졌어. 그러더니 곧 첫눈이 내리고 개울이 꽝꽝 얼어붙었지. 머지않아 큰 눈이 내리고 추위가 몰아닥쳤어. 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추위를 견뎠어. 견디고 또 견뎠어. 그러노라니 겨울은 아주 천천히 물러갔지. 지금 내 온몸이 막 간지러워. 한바탕 웃음이라도 터뜨려야 할 모양이야. 줄기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도 사글사글 들리네. 가지마다 새 잎이 도드려는 거야. 이렇게 다시 봄이 온 거야. 여름 새들도 머나먼 남쪽 나라에서 하나 둘 돌아오고 있어. 저기 물총새가 바위 위에 앉아 물고기를 노리고 있네. 워낙 한 쌍은 물무늬 뒤에 남기며 조용히 헤엄치고 할미새랑 해오라기들이 낮게 날고 있어. 하지만 꼬마 물대새는 없어. 정말 소리내로는 오지 않을 작정인가 봐. 보고 싶다. 하지만 뭐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디인가 소리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았을 테지. 그래도 보고 싶긴 보고 싶은데 어쩌지? 그래, 좋은 수가 있어. 슬프거나 울적할 때면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하는 것처럼 꼬마 물대새가 보고 싶을 땐 꼬마 물대새 꼬마 물대새 하고 되뇌어 보는 거야. 그러면 가슴속에 묻어든 아기 꼬마 물대새들의 오종종 고리는 모습이 오롯이 보일지도 몰라. 정말 그럴지도 몰라. 꼬마 물대새 꼬마 물대새 꼬마 물대새. 얘야, 개뻐들 할아버지가 나지막히 나를 부르네. 너 지금 꼬마 물대새 기다리는구나. 아니에요, 보고 싶긴 해도 기다리지는 않아요. 얘야, 할아버지가 또 나를 부르네. 네? 저기, 저기 먼 남쪽 하늘을 내다보렴. 왜요? 할아버지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그시 웃으며 나를 다그쳐. 어서 남쪽 하늘을 보라니까. 어서. 도대체 남쪽 하늘에 뭐가 보이게 자꾸 보라는 걸까? 아, 저기를 봐. 저것 때문이었어. 저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하늘을 내다보라고 한 거야. 아, 다들 눈을 들어 저 하늘을 좀 내다보라고. 저기 저기 먼 하늘에 까만 점들이 보이니? 점점 커지고 있잖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보이니? 보여? 저기 누군지, 누가 이리로 날아오는지.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꼬마 불대새 꼬마 불대새.